또 배우네 난 시원해 네가 다 지어내 네 가짜 소소라 무서워 어버로전해 내 박수 보낼게 clap clap clap 넌 아무 출연 상창고도 남은 연기에 내 넌 마치 흡연자 모두가 피해도 지나치게 벌 받아야지 넌 싹 짐 싹 다 챙겨나가 더 이상 별 볼 일 없으니까 Baby I know 네 거짓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길 기도해 go on, go on, go on. 후회해